주체조선의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의 연이은 성공 소식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진보적 인민들 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슬람도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문화 및 진선협회 소기장, 도이치란드 반제위원단 위원장, 러시아 이스칸데로 유한책임회사 사장, 볼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소조 책임자를 비롯한 여러 나라 인사들은 축전과 축하 편지들에서 대륙간 탄도로켓의 성공적인 발사는 미제와 구추정 세력들의 군사적 위협과 고립압살 책동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끊임없는 투쟁의 승리인 동시에 세계 평화 애호 역량의 승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의 성공적인 시험 발사는 미제국주의와 구주구들을 비롯한 온갖 적대 세력들에게 공포를 안겨주었다고 하면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의 불패의 위력은 조선의 안전은 물론 지역과 세계의 안정을 담보해주고 있다고 그들은 강조했습니다.